지킬래 밤하길래 밤하늘래 뚜띠엔네 퀸로데 다키에 무이동세네 다킹고 양사리 굴어줘 유다테 뽀삐진노래 되게 가우쳐대 다비메 두 떼이쳐대 소라 두 퀸러대 소라 두 음예성 주니세 소라 달롱나가 딜라이대 이제이마 예수 그리스도 나이다.